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하다가 이제서야 지쳐버린 나에게 왔나. 뜨거워진 가슴이 먼저 알고 있구나. 기다려왔던 사람이란 걸. 제대로 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. 내 전부를 후회 없이 태우고 싶다. 처음 널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. 내가 사랑할 사람이란 걸. 헝클어진 머리카락 바람에 날리고 날 바라보던 깊은 눈동자.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뛴다. 이 사랑을 어떡하라고.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주련다. 당신이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이다. 조금도 미련 없이 너에게 나를 건다. 나에겐 당신이 마지막 카드란다.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뛴다. 이 사랑을 어떡하라고.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주련다. 당신이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이다. 조금도 미련 없이 너에게 나를 건다. 나에겐 당신이 마지막 카드란다. 나에겐 당신이 마지막 카드란다.